사람 피어날 땐 그리 예쁘더니 질 때는 왜 이리 초라하니 마음은 멍이 들고 봄은 가고 시린 겨울만 머무네 이 사람 참 시리구나 살랑이는 꽃잎처럼 내 곁에 상처 위로 시린 겨울이 온다 향기로운 내게 취해 비틀대던 시간 봄의 약속 다 거짓이었나 보다 남겨진 건 얼어붙은 눈물뿐 꽃잎이 지는 싹은 이제 얼어붙어 흔적도 없네